조선민주주민공화국 창건 68돌경 축 중앙보고대회가 8일 평양의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됐습니다. 대회는 김용남 동지, 황병서 동지, 박봉주 동지를 비롯한 당과 국가 군대의 책임 일꾼들과 우당위원장, 평양시안의 당중앙 지도기관 성원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 당 무력 정권기관, 사회단체, 성중앙기관 일꾼들, 평양시내 기관 공장 기업소 일꾼들, 노력혁신자들, 혁명열사 유가족들, 제1번조선인 축하단, 해외동포들, 반제민족민주전선 평양지부 대표가 참가했습니다. 주조 여러 나라 외교 및 국제기구 대표들, 무관들이 초대되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민공화국 내각 총리인 박봉주 동지는 보고에서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께서는 우리 공화국이 세세연연 강성번영을 일으켜 나갈 수 있는 강력한 정치사상적, 군사경제적 힘을 키워주신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시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는 일신단결을 우리식 사회주의의 초석으로 강국건설의 천하지 대본으로 내세우시고 혁명의 주체적 역량을 백방으로 강화하시오 우리 공화국의 정치사상 진지를 반석같이 다져주시었으며 혁명용도의 좋은 기간 군사를 국사 중의 국사로 내세우시고 국방력 강화에 총력을 집중하시오 우리 인민군대를 천하무적의 백두산 혁명강군으로 우리 조국을 세계적인 군사강국으로 빛내어주시었다고 그는 지적했습니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들께서는 나라의 통일을 최대의 애국기업으로 내세우시고 혁명생애의 마지막 시기까지 후대들에게 통일된 조국을 물려주시기 위해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시었으며 정력적인 대외활동으로 세계의 자주화 위협수행에 불멸의 공헌을 하시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우리 공화국은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높이 모시어 사회주의 강국건설의 최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혁명의 진두에 높이 모시고 사회주의 강국의 높은 용마루를 향하여 질풍같이 내달리는 조선의 군대와 인민의 진군은 그 어떤 힘으로도 막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